HUBS. OTT 서비스와 영화관을 더 이상 경쟁 관계로만 볼 수 없습니다. 지난 11일 CGV와 롯데시네마는 스크린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상영을 결정했죠. 동시 개봉이 아닌 2주 동안 스크린에 걸리고 난 후 넷플릭스에 공개되는 형식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힐빌리의 노래가 지난 11일 개봉했으며 24일부터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되기로 한 것이 바로 그 경우죠.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화 옥자 상영을 두고 서로 이권 다툼을 한 것이 불과 약 3년 전이었는데요. 당시에는 넷플릭스 영화를 영화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죠. 넷플릭스에서 정말 명작이라고 할 만큼의 영화들이 나오면서 점차 그 분위기도 바뀌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경쟁이 아닌 상생을 택한 영화계, 현재도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는 나날이네요. 1막과 2막 사이 그 잠깐의 담소. 11월 21일 인터미션 시작합니다. 눈에는 너만 보여 나를 어서오세요. 인터미션의 김희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극장 개봉을 주제로 인터미션을 열었는데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란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 드라마, 다큐 등의 콘텐츠를 뜻하는 말입니다.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다른 서비스로 갈아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기묘한 이야기, 버드박스 등 사람들에게 굉장한 반응을 이끌었던 작품들도 상당히 많고요. 로마, 결혼이야기처럼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작품들도 다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도 그중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영화와는 조금 다른 형식의 독특한 분위기의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악동뮤지션의 해프닝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에 대해 간단한 키워드를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옴니버스와 서부 영화입니다. 옴니버스 영화는 한 필름의 여러 작가의 단편 작품을 모은 것과 여러 감독의 작품을 편집하여 만든 영화 작품을 말합니다. 엔솔로지 형식이라고도 불러요. 쉽게 말하면 단편 영화 모음집이랄까요? 그리고 서부 영화는 다들 어렴풋이 어떤 분위기인지 알고 계시죠? 개척기 미국 서부를 배경으로 총잡이와 주변 인물들이 중심이 되는 영화의 한 장르입니다. 미국 영화사 초창기에 대중적 인기를 얻은 이후 오늘날까지 변형된 형태로 남아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보지 못했던 영화 장르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니 서부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취향을 많이 타는 장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롭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영화를 택했습니다. 이쯤 되면 영화의 제목이 궁금해지지 않나요? 여러분들께 소개할 인터미션의 여덟 번째 작품은 카우보이의 노래입니다.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Dirty Joe the gambler, he will gamble nevermore. His days of stud and hold'em, they are done. It was long about last April he stepped into this saloon. But he never really took to anyone. Surly Joe, Surly Joe, Surly Joe. Oh, wherever he's gambling now, I don't know. He was slick, but I was slicker. He drew quick, but I was quicker. And the table stopped his ticker. Surly Joe, yeehaw! Surly Joe, Surly Joe, Surly Joe. Won't be missed by anyone. Well, Surly Joe, humankind he frowned upon, but not now his face is gone. Guess your frowning days are done. Oh, Surly Joe. Yeah! Surly Joe, Surly Joe, Surly Joe, Surly Joe. I sit down to see a Curly Joe. Surly Joe. He was mean in days of yore. Now they're mopping up the floor. One more sight to make him sore. Oh, Surly Joe. Yeah! Surly Joe, Surly Joe, Surly Joe. Surly Joe. Where the heck his face has got to, we don't know. We don't know. He was never any fun. Now his grumpy race is run. Kisser blown to kingdom come. Oh, Surly Joe. 영화 카우보이의 노래의 첫 번째 단편인 버스터 스트러그의 노래에서 주인공이 부르는 Little Joe the Wrangler 듣고 왔습니다. 인터미션을 꾸준히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은 왜 줄거리 소개가 없지 하는 의문이 생기셨을 거예요. 영화 카우보이의 노래는 같은 주제를 담고 있지만 각각의 내용이 모두 달라서 오늘은 항상 해오던 줄거리 소개를 생략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총 6개의 단편 영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각의 제목은 앞서 소개한 버스터 스트러그의 노래를 포함해서 알고도네스 인근, 밥줄, 금빛 협곡, 낭패한 처자, 시체라는 제목의 단편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각각 6편의 단편 영화에는 기타를 치며 유랑하는 총잡이, 운 없는 은행 강도, 배우 한 명에게만 의존하며 벌이를 하는 극단, 광활한 자연에서 홀로 금맥을 캐는 노인, 집단이주 도중 오빠를 잃고 무일푼이 된 여성, 마지막으로 5명의 역마차 승객들이 등장합니다. 서부극의 영웅담과는 거리가 먼 당시 서부 개척 시기를 살아가는 힘들고 고단한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영화는 책을 넘겨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시작하고 하나의 이야기를 다 보여주고 나면 다시 책장을 넘기며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TV 편성용으로 제작되었던 작품이었는데 6편 모두 이어서 봐야 한다는 영화 감독의 주장에 따라 영화 형식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네요. 영화 감독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편에 나오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영화의 내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봅시다. All day I face the barren waste without the taste of water, cool water. Old Anne and I with throats burned dry and souls that cry for water, cool, clear water. Dan, can you see that big green tree where the water's running free and it's waiting there for you and me? The nights are cool and I'm a fool, each star's a pool of water, cool water. But with the dawn I'll wake and yawn and carry on to water, water, cool, clear water, water, water. Keep a moving Dan. Don't you listen to him, Dan. He's a devil, not a man. And he spreads the burning sands with water. Dan, can you see that big green tree where the water's running free and it's waiting there for you and me? 쿨 워터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단편인 버스터 스트러그의 노래의 시작 부분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앞서 들려드린 노래 두 곡의 느낌이 어땠나요? 생각보다 더 가볍고 가사를 생각하지 않고 들어보면 유쾌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다들 서부 영화 하면 단번에 떠오르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 다들 공감하시죠? 이처럼 진지한 분위기로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서부 영화를 생각하셨다면 이 영화를 보고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생각과는 다른 영화의 분위기에 도대체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유머러스하면서도 스릴 넘치는 독특한 매력을 가진 영화입니다. 당시 먼지 풀풀 날리는 풍경을 배경삼아 예측할 수 없는 비극과 희극을 교차해서 보여주죠. 각기 다른 여섯 편의 매력이 어쩌면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의 감독은 바로 코엔 형제입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라는 영화 들어보신 분들 있으시죠? 바로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에요. 자신만의 독보적인 영화 스타일을 구축해 나가는 코엔 형제는 카우보이의 노래에서도 그들의 역량을 보여주는데요. 여섯 편 모두 코엔 형제가 쓴 이야기로 지난 9월 베니스 영화제에서 최우수 극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신만의 영화 세계가 뚜렷한 분들의 영화를 보면 영화만의 재미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만들었던 이전 영화와도 비교해보는 등의 색다른 재미도 찾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번에 카우보이의 노래 한번 보시고 코엔 형제 다른 영화들도 도전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Til you find yourself singing your last cowboy song. Yippee-ki-yay-yay, when the roundup ends. Yippee-ki-yay-yay, and the campfire dims. Yippee-ki-yay-yay, he shouts and he sings. When a cowboy trades his spurs for wings. When they wrap my body in the bin-lin sheet and they take my 6 ounce pull of boots from my feet, unsaddle my pony, she'll be itching to roam. I'll be halfway to heaven under horsepower of my own. Yippee-ki-yay-yay, when the roundup ends. Yippee-ki-yay-yay, and the campfire dims. Yippee-ki-yay-yay, he shouts and he sings. When a cowboy trades his spurs for wings. Yippee-ki-yay-yay, I'm glory bound. No more jingle jangle, I'll lay my guns down. Yippee-ki-yay-yay, he shouts and he sings. When a cowboy trades his spurs for wings. 'When a Cowboy Trades His Spurs for Wings'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도 역시 첫 번째 단편 영화에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마음 같아선 여섯 편의 영화 모두 줄거리를 소개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딱 한 편만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세 번째 이야기인 밥줄입니다. 여기 한 떠돌이 공연 연출가와 팔다리 없는 남자가 있습니다. 공연 내용은 팔다리가 없는 한 사내가 나와 아주 진지하고 장엄하게 게리슨버그 연설을 하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마을을 떠돌며 공연을 하며 나쁘지 않은 수익을 얻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관객들이 서서히 줄게 됩니다. 어느 날 매니저는 달기 기본적인 덧셈을 하는 공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매니저는 그 닭을 사고 다시 둘은 다른 마을로 떠납니다. 가는 도중 매니저는 이제 더 이상 팔다리 없는 사내가 필요하지 않게 되자 그를 강물에 던져버리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어때요? 듣기만 해도 왠지 모를 찝찝함이 남지 않나요?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이야기꾼으로만 소비되는 한 사내라는 이야기가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영화를 보고 저희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카우보이의 노래는 전체적으로 인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를 던져줍니다. 죽음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부터 인간의 선함과 악함. 사실 영화에서 보여주는 주제는 조금 무겁습니다. 철학적인 대사들과 행동들이 많이 나와서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숨겨진 의미도 많기에 영화를 본 후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아, 참고로 서부 영화 장르 특성상 조금 잔인한 장면들이 빈번하게 나옵니다. 깜짝깜짝 놀라실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서부 영화라고 해서 무조건 황량한 풍경만 나오진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그런 풍경이긴 하지만 아닌 장면들도 있어요. 특히 금빛 협곡편에서는 광활하고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집니다. 여섯 편의 영화 모두 좋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영화가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다 마음에 들었다는 말이에요. 각각의 영화가 시사하는 점들을 더 깊게 생각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에 영화를 보지 않고 여러 번 나눠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기존과는 다른 색다른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께 이 영화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suppose it's a push for moving on. In time, the sun's gonna shine on me nicely. One day, sun tells me good things are coming, and I ain't gonna not believe. I am looking for freedom, looking for freedom. Oh, and I found it, cost me everything I had. Well, I am looking for freedom, looking for freedom. Oh, and I found it, may take everything I had. 오늘은 영화 카우보이의 노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르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독특한 작품에 도전하시길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인터미션은 영화음악 특별편으로 진행됩니다. 익숙한 노래들 들으며 즐기는 시간이니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돼요. 인터미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이석영, 기술의 강서연, 저는 김희윤이었습니다. UBS